만났는데 대강 이 관상을 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상이 별게 아니고 사람 얼굴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 얼굴 보시면 기도 제목도 떠오르시고 생각도 나고요. 먼저 소식 좀 전하면 이번 주 토요일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번 주는 그 사랑의 잔치가 있어서 소찬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 하나에다 밥 말아 먹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같이 뜨끈한 국밥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시고 하시는 시간 가시면 좋겠고요.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는 바람일 뿐입니다. 근데 다 여러분 사정이 있으시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제가 조금 심하게 하면 전화를 걸거든요. 나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참 거절하기가 힘드신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열심히 뭐 부채춤도 준비하고 또 뭐 가라오케도 한다며요, 여기서요. 굉히 기대가 되는데 누구 나가서 부르실 분들 계시죠? 그래서 뭐그 히스패닉 그룹도 와서 춤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빌리지 목사님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라고 적극 제가 그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이미 존슨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먼저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는 건가 저렇게 하려는 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나눠드린 쉬운 성경을 읽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이름이 쉬운 성경인데 어렵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헷갈립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 느끼는 느낌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복잡한 교회였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가정이 상당히 파괴된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아마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교회도 깨진 것 같아요. 파당이 나눠졌었죠. 그런 걸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바울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썼습니다.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상당히 깔끔해요. 교회, 가정, 사회. 아, 설교하기도 좋습니다, 그건. 근데 왜 고린도 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고 고린도 중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으로 전해지는 않았는데 눈물로 쓴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 성경에 보면 상하로 나와 있는 거는 한 권을 이렇게 너무 분량이 두꺼워가지고 자른 겁니다. 원래 한 권인데 그건 상하라고 표현되어 있고, 전후로 나와 있는 것은 원래 두 개의 편지죠. 시간을 두고 한 편, 두 편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세 번이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전서, 에베소 후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디모데에게 두 번 편지 보낸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기 때문에 편지를 자주 쓰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읽다 보면 이 교회 가운데 가정이 많이 부패하고 깨졌구나. 여러분, 그냥 설교를 제가요, 오늘 물론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쭉 로지컬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한다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처음 도입이 있고 본문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예를 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을 내리는 아주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잖아요. 제가, 저도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맨날 그런 거 했거든요. 단어 두 개만 주면 세 페이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늘 잘 봤거든요. 어떻게든지 엮어서 쓰죠. 그게 다 논리인데, 논리를 다 뛰어넘어서 그냥 우리가 가정, 그러면 가정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것이 형제와의 관계가 다 원만할 때 행복하시잖아요. 뿌듯하시잖아요. 사업이 조금 안 돼도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행복하면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설명이 없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현대사회는 저는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필드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옵션이 아니고 미션 필드입니다. 옵션 필드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위장합니다.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 갔다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형제님과 교제했는데, 캐나다가요, 메리드 커플, 패밀리가 메리드 패밀리, 결혼을 한 패밀리가 46%래요.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요, 분명히 아버지가 오고 엄마가 오고 아이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게 하는데 좀 무서워요. 아주 희한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축구 경기를 가도 아이들이 아빠 엄마 따로 와요. 아, 희한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줄이 참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요건 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인자하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혼인하지 않은 자들도 있고 결혼 생활이 깨진 자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냥 지내도 괜찮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혼을 하신 분들,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 상황과 맞으시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할 때요, 아,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애는요, 제가 다시 물어봐요. 너 공부 못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꼭 결혼해야 돼요? 너 혼기 놓쳤지?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된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요, 30대 후반에 이르도록 늦게까지 결혼을 뭐 독신의 은사 빼고 안 되는 친구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깊은 상처가 있어요. 8년 동안 사귀었던 자기의 어떤 파트너와 헤어졌다든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못해도 그냥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공부 못하는 게 guilty feeling이 있는 사람이 공부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거 전부 아니야. 하지 마.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에 이래야지 뭐가 전투적으로 싸우는데 저랑. 안 해도 괜찮아.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딱 갖다 대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 얘기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마요. 이런 얘기죠. 성경은 그런 게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는요. 다 원리로 풀 수 없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히스토리가 다르고 다 얘기 들어보면요. 아유 그랬구나. 어머머머 그러셨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되셨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일날 예배 때 다 들었던 얘기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헤어지지 말아라. 헤어지지 마십시오. 전 슬퍼요. 헤어질랑 말랑 하는 그 얘기만 들어도 슬퍼요. 저는 제 가정 자체가 상당히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스텝파더인데 이혼을 하신 분이세요. 목사님이셨는데 이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의 전 부인께서 우리 형제들의 어머니께서 의부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매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보지를 못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시고 문제가 생기고 저희 형제들 저한테 배다른 형제들이죠. 저희 형제들을 나중에 막 납치까지 해가서 산에 가서 몇 년씩 살고 그게 상처가 많아요. 제가 그런 가정에 자라서 알아요. 가정에 안정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나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요 아이들은 guilty feeling에 휩싸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싸우다 보면 문제가 자식 때문에 어떤 게 하나 불거지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혼인이 초혼이냐 재혼이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관계가요 다시 깨질 확률이 훨씬 높대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서양 분들이 주일날 꽉 앉아 있었지만 거기 얼마나 이 문제에 걸린 분들이 많으셨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자기 과거에 이 문제를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지금 내가 나의 남편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셔야지 옛날에 내가 그런 게 잘못한 거지 정말 난 잘못했어 이런 죄책감에 휩싸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이 시대의 센서티브한 주제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현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혼인한 자인가? 혼인한 자라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 God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죠. Immanuel 현재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B예요. B. B. A가 아니고 B입니다. God be with you. 현재형 동사입니다.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자꾸 요새요 이 빌리지에 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정 베이스로 된 교회에 온 게 이제 10년 만인데 다 가정이 없는 애들 고아원 사역하다 온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다 부모를 떠나온 애들 거의 뭐 가정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정 베스로 있는 교회에 제가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요. 첫 번째는 행복하다. 여러분을 뵈니까 행복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정 안에서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골방.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이 어딜까요? 옛날에 제가 현장감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 집에 어떤 외딴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도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집 애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자꾸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면 막 밖에서 두드려요. 애들이 똥말이 없다고. 나는 거기서 변기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변기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 배설물로 제가 주님 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골방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일터에선 여러분 사무실이시고 문 닫으시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집에서는 내 배우자와 함께 들어가 있는 그 외딴 방입니다. 문 잠그잖아요. 애들이 못 들어오는 그 방.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말씀이. 그래 거기가 골방이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자 그러므로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 나는 나의 결혼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이게 사회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회생활 조금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좀 덜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안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가정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가정생활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모델입니까? 예수님 결혼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천주교가 천년을 세상 다스리는데 암흑기가 왔어요. 나는 천주교 신부님들의 문제는요. 이름이 신부인데 그렇죠? 결혼생활 안 해보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섹슈얼 어뷰즈가 신부들과 수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캐나다에 가면 거기서 많은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사는 데서요. 수를 해요. 수.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 네이티브 인디언 애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숙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도미토리를 만들고 애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 한 8살, 9살 되면 다 집에서 뺏어왔어요. 애들을. 걔네들을 본 거죠. 이 백인들이. 얘네들을 바꾸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될 거다. 다 애들을 부모의 품에서 뺏어와서 약 일정 기간 7, 8년 동안 그 기숙학교에서 애들을 강제로 수용시켰어요. 그 기숙학교를 누가 운영했냐면 교회들이 운영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천주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성적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사과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교단들이. 그리고 그 교단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가정이 깨어진 교육이라는 것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죠. 밴쿠버에 가면 유학사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유학사관학교예요. 애들을 가둬놓고 밥 주고 공부시키는데요. 안 하면 혼납니다. 그게 교육일까요? 가정이 상실된 곳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모델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곧 싱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인가? 그래서 싱글싱글 이렇게 웃고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가정에 몸담고 있으셨죠. 총각으로 사신 건 3년, 가정에 몸담고 사신 게 30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30년의 기록이 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쓴 책들이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 것이다. 애들이랑 흙장 나라고 놀다가 진흙으로 참새를 만든 다음에 훅 하고 불었더니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랑 이렇게 놀다가 걔가 나쁜 짓을 해서 예수님이 에잇! 그랬더니 걔가 죽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와서 엄마가 와서 예 그러면 되겠니? 알았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위자냐면 거짓 위자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30세까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아마 목수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30년이나 거기서 몸담고 그저 한 아들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주제를 가정으로 바꿨습니다. 가정이 더 좋은 말 같아요. 부부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을 찾아보니까 순 가정의 스토리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성경대학문 뒤에 보시면, 저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대강 이렇게 그냥 얼거리만 정리해놨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아마 친척이 누군가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결혼식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회복하신 곳이 어디냐면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우리가 창세기 2장, 1장, 2장을 읽어보면 최초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장면이 나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처음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왜 결혼식인가? 아주 의미심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마리아가 특별히 부탁하시잖아요. 맹맹한 물 같은 결혼 생활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숙성된다는 것입니다. 농익는 거예요. 포도주를 잘 놔두면, 오래 놔두면 아주 잘 발효가 되죠. 우리 결혼 생활이 예수님 없으면 물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포도주와 같은 발효된, 농익은 결혼 생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유를 드시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비유를 드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바람입니다. 바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는 물속에 들어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 바람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태어나는 것이죠. 결혼식을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서로 한 몸이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결과가 아이죠.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 가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정이 깨어진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 실패한 한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하나만 놓고 볼 때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만족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깨어진 가정의 모습. 그 여인에게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먹여주겠다. 네 속에 공허감을 채워주겠다.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공허감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고요. 공허감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여기 왕의 신하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의 소셜 포지션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장관쯤 됐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죽어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 죽어갑니다. 돌아갈 가정이 없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밴쿠버에 이미 유학 보내면서 아빠 엄마 이혼하려고 다 계획해놓고 애들 유학 보내요. 가는 아이 알고 있어요. 유학 가는 자리에서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유학 온 아이 적응 못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 데리고 있었어요. 머리를 빨주노 쪽 파남보 매주 다른 색깔을 물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세요? 밴쿠버에서 좋은 홈스테이 엄마를 만났어요. 그 엄마를, 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애예요. 할머니가 깊은 불교의 신자신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걔 이름이 태현인데, 태현아, 너 유학 가서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교회만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걔가, 이 엄마가, 이 아줌마가 잘해준 거예요. 안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부가 찢어져서 합니다. 거기서 받은 상처 때문에 방황하던 아이가 새로운 어머니를 만날 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정의 위력이에요. 위력. 아이들이 잠시 방황하다가 돌아갈 가정이 있으면 다 회복되는데 잠시 방황하는 사이에 가정이 없어지면 아이들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참으로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죠. 5장을 읽어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편안하게 얘기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죄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람됨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 부를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됨을 느끼지 않으세요? 거기서 가정이, 아,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이라구나 하는 것이 리마인드 되는 것이죠.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한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었다. 친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한 가정이라도 신앙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구나. 한 가정이라도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같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아이, 모든 가족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8장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내포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면 간음이 아니죠. 그렇죠? 구약에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간음은 언제 성립됩니까? 결혼한 사람에게 성립되는 죄예요. 간음. 무슨 얘기입니까? 유부녀였어요. 가정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몰래 바람을 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 말은 돌로 치지 않겠다.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엉뚱한데,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가라. 어디로? 방금 함께 있었던 남자에게 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음행하는 여자, 고멜. 이름도 이미 음행할 것처럼 생겼어요. 이름이 고멜. 고멜. 고명 이렇게 쓰면 좀 안 할 것 같은데 고멜. 그 들으면 벌써 이게 음행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벌써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늘 그 저기 목장을 한 군데 봤는데 귤이 나왔어요. 귤. 아, 귤. 너무 귤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과일이? 너무 귤스럽게.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귤스럽게. 포도. 너무 포도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제가 이게 세뇌가 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말이 그냥 멋있는 거지. 귤, 뭐 만다린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뭐 텐저린 무슨 뭐 오렌지 오렌지보다는 오렌지 하면 자꾸 전 전자레인지가 생각나는데 그거보다는 귤. 아 귤 얼마나 귤스럽게 생겨요. 막 귤 제주 저기 부산 분은 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거기서 막 줄줄 뭐가 내려온다는 뜻인지요? 줄 그런 것처럼 고멜 이 음행스럽게 생긴 이름 하필이면 그 여자는 결혼하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라 그래. 호세아가요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열받아도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죽을까 봐 말씀 안 들으면 다시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고멜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한 불쌍한 여자 병에 걸린 여자 그렇게 해놨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병이잖아요. 병 병에 걸린 한 여자를 내가 케어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9장을 읽어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가정이 보여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디서 났어요? 부모가 났는데 소경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네 죄 때문이야. 제가 그 밴쿠버에 있는 제 젊은 부부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이 자매가요 결혼하기 전에 일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음란하거든요. 그 이 자매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많이 봤어요. 만화들이 상당히 영적인 만화들이 많아요 일본에는요. 그 이 자매가요 꿈도 많이 꾸고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아프니까 자꾸 뭐하고 연관 짓냐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부모도 죄책감에 휩싸였었어요. 제자들이 가다 물어봤어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저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졌겠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이 얘기는 결국 부모 죄라는 거죠. 부모가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이런 인과 응보의 사상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항상 다 리즈너블하고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가정입니다. 왜 우리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넷째는 이렇고 왜 우리 애는 이럴까? 뭐 이거잖아요. 주로 얘 옆집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는 이럴까? 주님 우리 애는 왜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질문 주님께서 하도 귀찮으니까 대답 안 하세요. 이런 거 나중에 보자 나중에 예?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거하고 연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듬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현종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제가 가르쳤는데 얘는 어릴 때요 지능이 40 이하라 그랬어요. 얘는 평생 지능이 40 이하입니다. 이 턱 있는 데가 아주 이게 그 기형이에요. 기형. 이게 완전히 그 무슨 이따만하게 길어요. 턱이. 그걸 여러 번 깎았는데 이 부모가요 저한테 한번 이메일을 보냈는데 기도로 이 아이를 길렀대요. 기적적으로 아이가 학교 생활을 따라가고 밴쿠버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밴쿠버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해서 호텔에서 일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것도 저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가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죠.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형제 자매였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형제라고 하는 시츄에이션 자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가시는 것이고 내 자식도 가는 거고 나도 가는 거고 형제 자매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위로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13장을 읽어보시면 최후의 만찬과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내가 우리 집 애들을 발 씻어줬던 게 생각이 나고요 우리 애들이랑 밥 먹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모르게 뭘 보여주십니까? 식탁 공동체를 회복해라. 너희가 어디 가서 밥 먹냐? 집에 가서 밥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는 애들이랑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밴쿠버에 있을 땐 잘 안 되더니 여기 오니까 가기만 하면 세 끼를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무슨 뭐 약속도 없고. 늘 제가 식탁에 있으니까 애들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식탁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겐 축복이 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형통한데 어떤 축복이냐? 아주 탐스럽게 열매를 가득 갖고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내 안에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의 새순 같은 아이들이 한상에 둘러앉아 있다. 아, so beautiful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부른 그 찬양 있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봄바람 말고 우린 지금 부를 때 사철의 겨울바람 불어있고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죠? 한상이라고 하는 식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가정 베이스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 베이스의 교회. 그래서 맨날 밥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장을 다녀보니까 목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바꾸세요. 테이블 모임.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로 다 먹을 게 항상 흥건하게 그 위에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 목장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면은 식사가 해결되고 예 간식도 해결되고 영양 보충하고 오는데요. 그거죠 그거. 제가 아는 분 중에 브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덜란드 분입니다.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애가 11명, 12명째 낳는 거 봤는데 나중에 13명째 낳대요. 근데 자기 조카가 50명, 와이프 쪽으로 외조카가 50명, 조카만 100명이래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집에 갔는데요. 테이블에 쫙 애들이 앉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이 쫙 앉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근데 아버지가 이쪽, 맨 이렇게 이쪽, 맨 중심되는 자리. 큰아들이 여기. 그럼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우리는 매 식사가 가정예배래요. 학교 안 보내요. 얘네 홈스쿨 하는데요. 큰애가 작은애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해결되더라고요. 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서로 전공한 것대로 바꿔가면서 가르쳐줘요. 그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여기다 머리들 좋으시고 다 전공 분야 다르시잖아요. 철학은 제가 가르쳐요. 철학. 철학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잘 생각하면 철학인데 밥 먹기 전에 아버지가 성경 반장 읽고요. 밥 다 먹은 다음에 큰 오빠가 성경 반장 읽어요. 식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제가 도전 받아서 셋째 낳았잖아요. 그 집에서. 둘이 있는데 저희 격려해 주더라고. 괜찮아. 둘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제가 뭐 11명도 나셨는데 뭐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식탁이 예배 장소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예식이 아니잖아요. 식사입니다. 식사.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왜 희생하셨느냐? 너도 희생해라. 나도 희생해라. 우리가 희생하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리마인드 되면 그게 성찬식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촛불 켜놓고 좀 이상한 그림 나놓고 어두침침한 데서 오 이는 내 몸의 몸이라 내 피라 이렇게 하는 게 성찬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왁작지거한 곳에서 밥 먹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거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 내가 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거 보여주는 게 성찬식 아니에요. 발은 또 왜 시켜요? 발. 우리 아이들 발 제가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게 결국 세족식이죠. 이게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느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찬 투정 안 하는 겁니다. 고기가 가득하고도 불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행복했느냐? 물론 행복했죠. 조금 풍요로우니까. 하지만 항상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풍요로울 때 시험이 더 많이 들고 아내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요.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함께 있는 그대로 먹는 자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만나는 자리가 식탁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게 성찬식이죠.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 19장에 십자가 이렇게 저희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되게 이상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극존칭이죠. 극존칭.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에 대한 극존칭. 그 얘기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데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바쁘신데 일곱 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가상칠언. 근데 그 중에 한 마디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곱 마디 중에 유언 중에 한 마디예요. 아들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결국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주로 회짓고 다니는 곳이 다 가정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